너만을 사랑했어 baby 너만이 전부였어 내게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우연히 널 만나게 됐어 사랑에 설레였어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이 소리 없이 찾아왔어 날 고독에 쌓이게 했던 진혹한 먹구름은 떠났어 너와 시작된 사랑 시작된 여행 우리를 감싸던 속초의 붉은 태양 멀어져간 방황 새로운 섬과 사랑 눈부신 금반지를 너의 손에 끼우며 가진 희망 평생 너의 가슴에 묻혀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어 널 위해 아침을 만드는 것이 좋았어 모든 게 좋았어 너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 넌 나의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걸 알았어 넌 나의 사랑보다는 내가 준 반지와 내 친구의 명예를 좋아한 걸 알았어 그 후로 밀려오는 사랑의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네 슬픈 눈가에 피바람이 불어와 가슴을 찢어버리네 너만을 사랑했어 baby 너만이 전부였어 내게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잘 지내란 말로 어떻게 고마웠단 말로 이렇게 아픈 날 두고 너 떠나니 너에게 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널 향한 사랑은 한여름의 태양 같았는데 너의 사랑은 녹아버리는 눈이 없다는 게 날 너무 두렵고 비참하게 만들어 언제부터 내 친구를 사랑하게 된 거니 내 입술에 키스를 했던 그 감정은 연극이었니 어찌 이런 바람 같은 사랑을 내게 줄 수 있어 너에게 준 선물에 내 심장을 담았었는데 우리의 사랑을 미안성으로 끝내고 싶진 않지만 너와 친구의 추억이 그리움이 산이 되어 매일 밤 떠오르겠지만 널 잊기 위해 바닷가에서 소리를 질러보지만 쓸쓸한 겨울바람에 더욱더 외로워져 그리고 파도 소리에 네가 다시 그리워져 너의 입술을 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거짓된 사랑이라 했어 무릎 꿇고 포기할 순 없어 오직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사랑했어 baby 너만이 전부였어 내게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지워보려 해도 아무리 원만하려 해도 자꾸만 네가 보고 싶어 또 그리워 yeah. 내 사랑을 찾아간 길 너와 나의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 내 삶은 내 영혼은 너의 품 안에 영원히 잠들기를 원했어 쓸쓸함이 울먹이던 어느 가을날 찾아온 사랑 눈부신 그 반지를 너의 손에 끼우며 가진 희망 흘러가는 시간에 멀어져만 가는 사랑 너만을 사랑했어 baby